호종만 제1번 조선인 종윤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2일 일본 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단독 제재 강화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상임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상임협의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이번 적들의 책동에 날카롭게 대처하며 일본 당국의 부당한 조사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항의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강력히 벌일 때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이날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교도통신,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봉, 아사히신봉, NHK방송 등 일본의 보도기관 기자들과 프랑스의 AFP통신 기자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를 비롯한 총연 언론기관 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남승우 총연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유엔 안전보장기 사회가 지난 11월 30일 악랄한 대조선 제재 교리 제2321호를 또다시 조작한 데 따라 일본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단독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행해온 재입국 금지 조치와 자산 동결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슌 아베 정권이 반공화국 제재를 무조건 처리하고 총련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민족 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제1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담화는 강조했습니다.